style jodoh. Nega jom jodoh. Tadi todo don todo. Aner kodo. Bitch, do you wanna? Owner by moody, freaky, freaky, hell yeah. Baby, give me some, give me some, yeah. No one not go to jitty, jitty, day, yeah. Can you give me some, give me some, yeah. Owner by moody, freaky, freaky, hell yeah. Baby, give me some, give me some, yeah. No one not go to jitty, jitty, day, yeah. Can you give me some, give me some, yeah. 이 노래, 저러, 내 rap, 저러, 내 style, 저러, 내가 좀 저러, 다리, 떨어, don't. I'ma know it, call me G-O-Day. 네가 원하면 난 뒤집어 D-O-J. 쓸데없는 공식 말고 이것만 기억해. I'm ill the 하기 ill G-O-A. And I 이와 치를 합해 natural. Never lose, ill a little natural. 성공하고 싶어, yes I'm the manual. 난 경험하고 싶어, then keep it sexual. School or hard knocks, 넌 좋대. 지루한 랩에는 사정 없이 욕해. 난 이름 빨도 회사 빨도 굳이 빨 필요 없이 막 똥은 싸도 박수가 제 받지. Yes, I'm famous. 이관계만캔 그대 옆덕을 환영하는 입학세. 너 매일이만 나볼 때 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은 당구대 공이 너무 많아. 이 노래처럼 내 랩처럼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Hey, do you wanna? 이 노래처럼 내 춤 쩔어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P.O.P. 사람들이 귀신이라 해. 다빈치가 환생했지. Yeah, my brain. 네 음악은 재미와 디카페인. 날 동경해 어서 올라타 신간센. Francis Bacon in my kitchen. 한켠 나 마치 네 머리 위에 춤을 추는 칼들. 진지 빠른 비평가 니들이 무얼 알아. 나는 어릴 적에 살쪄봤어. Put my slaughter. Roll my gun and roll my bubble gather. 꼬마는 저기 엄마의 품에 가렴. 경지를 보면 네 현실을 기다려. 작은 꼬마야 어서 엄마의 품에 가렴. Bitch 나는 넘쳐나는 줄줄 흐르지 영감의 원천아. 나는 나는 누가 봐도 몹시 쩔어. 술에 쩔어 they tell me 예술이야 쩔어. 이 노래 쩔어 내 랩 쩔어 내 스타일 쩔어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Ay, do you wanna 이 노래 쩔어 내 춤 쩔어 내 스타일 쩔어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Ay, do you wanna. 이건 마치 타짜지 랩 본의와 대기리의 합작. 웃어봐요 활짝. 우리 둘은 타짜지 랩 본의와 대기리의 합작. 통할 럭커 탕탕탕. 오늘 밤